잔인한 척 말을 더듬 세요. 나오는 나쁜 버릇 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에 상의 가능하지 100% 다 뭐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야. 네가 어린애야 뭐야. 대체 네가 아는 게 뭐야. 아예 yeah. 이런 시간